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돌새 즈음에서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와 국제평화기금이 공동 주최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교류 행사가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연회 위원장, 여러 대학의 일꾼, 교원, 학생들과 리텐슈타인 공국 왕자인 알프레드 자문리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평화기금 대표단,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성원들, 외신 기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행사기간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홍업 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 학생들과 국제평화기금 대표단 성원들 사이에 좌담 및 학술 교류가 있었습니다.